있는 날이야. 사랑에 쌓이는 남이야. 함께 하는 매 순간이 like boom boom boom boom boom. Hey girl, 영원 같던 찰나. 분명 같은 순간. 나를 한 순간 뚫고 가. 너네 이름 불러주면 나에게로 다가와. 놀라. 잠깐처럼 낮아. 너를 마주하는 순간 oh my. 특별하게 여기 앉아. 이제 내 얘기를 들어봐. Oh, I don't care. 멀리 멀리 돌아간대도 이렇게 너의 곁에 단한 남자가 돼줄 테니. 마주해. Never mind about a thing. 내 가슴 속에 그대 향공 뺏게 널 더해.